나를 싫다고 해도 그 사람 또 보고 싶다. 하지 말라는 전화도 습관처럼 누른다. 미안하다는 말에 그 사람 다시 울리면 눈 감은 이별도 하고 싶다. 좋은 여자 만나란 밤에도 없는 말하며 좋은 사람 생겼다고 제발 가라고 한다. 행복했던 추억만 기억해 달라고 하면 아픈 내 마음은 울고 만다. 하고 싶다 너를 달려마고 싶다. 내 마음이 지켜져도 놓고 싶다. 그럴 수 있다면 참아왔던 눈물만큼 아파하던 나의 사랑은 끝날 거야. 잠시 볼 수 있냐는 그 말에 또 흔들린다. 내 맘보다 걸음이 더 빨리 움직여진다. 끊어버린 전화에 언제나 혼자 하던 말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다. 별일 아닌 것처럼 웃는데 걱정이 된다. 술에 취한 모습이 오히려 맘에 걸린다. 그 사람 잘해준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커졌던 기대는 무너진다. 하고 싶다 너를 달려마고 싶다. 내 마음이 지켜져도 놓고 싶다. 그럴 수 있다면 참아왔던 눈물만큼 아파하던 나의 사랑은 끝날 거야. 떠나갈 때 사랑했던 우정마저 갇혀가 아픔도 갇혀가 모두 다 갇혀가 죽고 싶다 잊지 못해 죽고 싶다. 내 심장이 잊을 거라 말했는데 이 못난 바보야 이렇게 넌 원하잖아. 소리쳐도 외면하는 너 사랑한다. 다시 내게 안기고 싶다.